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선 뉘우칠 거야.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. 나 거기 서 있을게요.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같이 씻어드릴게.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. 뒤돌아봐주세요. 당신의 사랑은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.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. 뒤돌아봐주세요. 당신의 사랑은 나요. 당신의 사랑은 나요.